8UBS. Chokchok대학생의 발명랩. Chokchok박사도, Chokchok석사도, 심지어 Chokchok학사도 아닌 Chokchok대학생의 발명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가 임세윤입니다. 전 오늘 야호! 크게 한번 외치고 시작하고 싶어요. 진짜 설레는 화요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야호! 하고 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야호! 에이, 다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캠퍼스가 야호!로 가득 찰 수 있게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야호! 아, 드디어 왔어요. 너무나 기다렸던 그 주간이 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들떠있는지 모두들 알고 계시겠죠? 네, 맞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우리 한양의 축제 즐거울 락, 취할 취, 즐거울 오, 빼어날 수, 라치오스가 시작되잖아요. 이제 교내 곳곳에 축제 슬로건도 붙은 걸 보니 너무 설레서 이 마음을 표현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 흐뭇한 마음을 이어받아 야무진 발명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늘 그렇듯이요.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작년 라치오스에서 이 노래가 노천에서 울려 퍼지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벅차오름을 다시금 되새기고자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발명품 주제를 뽑아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공개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장난감입니다. 장난감이야말로 창의적이고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분야의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걸 소개해드리면 좋을까요? 아, 네, 이게 좋겠네요. 저의 힌트를 들으면서 어떤 장난감일지 함께 맞춰보세요. 첫 번째 힌트, 이 장난감은 두뇌 발달에 아주 좋습니다.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 장난감만큼은 제가 사달라는 대로 사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힌트, 어릴 때는 이 장난감 중에서 아주 쉬운 수준의 것들을 가지고 놀다가 커서 조금 어려운 수준의 것들을 하려니까 아이고, 너무 어려워서 하다가 화딱지가 나던데요? 마지막 힌트. 이 장난감을 잘 가지고 놀다가도 꼭 마지막에 한 조각씩 사라지곤 하더라고요. 여기서 눈치챈 분들이 꽤 계신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발명품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발명품은 Yeah, it's your main BY의 퍼즐. Yeah, I take one, I take two. 이제 대한민국의 메인 뉴스. 나보다 바쁘네 매니저퍼는 백통의 부재죠. 와우, 브랜드 평판 서브웨이 순위 말한 애들 내 세인증. 너의 두 눈이 확인했잖아. 내가 나온 순간 다 게임 끝. 고1 때 꿈꿨던 일들이 지금은 일상. 방금 마치고 왔어 대급 회장님과의 식사. 상상했던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내 눈앞에 상. 내 이름으로 만드는 돈 어딜 가든 내 직장. 오늘도 인터넷 기사 제목은 BY 열풍. 끝인 줄 알았더니 이제부터 시작. 니 새끼들은 전부 열풍. 내가 인기 때문에 잘 됐대. 그 인기는 어디서 왔지? 안 봐도 얼굴인 듯해. 이게 말이 되는 것 같니? 내 성공을 연구하는 분이느라 나기도가 이뤄지는 느낌 어때 오랜마.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 선구자적인 슈퍼스타 BY도 된 것뿐 애들은 물론 매니저 사친구 생겨. 그리고 내도 감사한 사람에게 아닐 수가 없어. 할렐루 Alright, oh 그림대로 이루어지는 life. 이 밤을 새우기만 하면 all night. Alright, oh 어제 보냈던 건 잊지 말. 더 많이 보내 더 뜨거운 young and wild. Chuck chuck like doctor, chuck chuck like doctor, chuck chuck like doctor, chuck chuck like doctor, chuck chuck like doctor, like doctor. Alright, oh 그림대로 이루어지는 right. 더 많이 보냈던 뜨거운 young and wild. Man, got a baby. 오늘 되고 싶지만 예인이 그럼 네 친구는 get beat. Yeah. When I say I'm the best motherfucker, 네 여자 친구도 믿어. 이제 센치가는 건 유치해. 잠재미를 놀라기. Yeah, yeah, man, you know. Sexy street, the reason 알지. BY 말 잘 들어. 먼저 감사한 나니. 난 되게 해야 해 알지. Good night, man, every night. No pain, and pay that yet. 시간 밀어버릴 때까지. Man, we are, we don't have city, man, daddy. 내면 이제 외국인 숙녀도 가도 하는. Man, 차량 카트 위에 붙여 테이. 어제 하나 더 했어, 이태원 베리. 내가 열이 부리는 게 될 수 없대. 좀 심했다면, 레디들께만 구해 용서를. 명예와 여자 plus big money.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무 잘 맞아 떨어져. Like a 목요일 밤 난 내일 기다려. 올라가지 내 팀하고 멈춰서는 건 구린 거래. 근데 오늘 밤은 좋아 이대로.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차근차근 맞춰나가는 직소 퍼즐입니다. 여러분은 닥터처럼 퍼즐을 척척 잘 맞추시는 편인가요? 전 어릴 때 퍼즐을 완성하는 쾌감 때문에 퍼즐 맞추기에 푹 빠져있던 때가 있었답니다. 이처럼 퍼즐은 아주 두터운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을 조각내서 맞추는 놀이는 대체 어떤 사람이 생각해낸 걸까요? 우리가 퍼즐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울퉁불퉁 조각난 모양의 것을 직소 퍼즐이라고 합니다. 실톱이라는 뜻의 직소를 붙여 말하죠. 그리고 퍼즐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이해할 수 없어서 당혹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던 옛날 영어 단어 퍼즐에서 변형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퍼즐과 비슷한 놀이가 있었다는 기록이 종종 있지만 우리가 지금 즐기는 퍼즐을 만든 사람은 18세기 지도 제작가였던 존 스필즈버리랍니다. 그는 아이들이 지도를 쉽고 재밌게 익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목재에 지도를 그리고 그걸 톱으로 조각조각 잘라서 아이들이 해부하고 다시 맞출 수 있게끔 했습니다. 마치 수제 공예 장인처럼요. 다만 당시에는 비용 문제로 부유한 아이들만 퍼즐 놀이를 즐길 수 있었다네요. Remember me. I'm in that. FX의 피노키오. Remember me. 어디 보자 읽어보자 내 맘을 털어보자. 에메랄드 훔쳐 박은 눈동자 스륵스륵.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해 징징 밍밍. 칼날보다 차갑게 그 껍질 벗겼네. 난 지금 danger. 한겹 두겹 백스트리처럼 얇게요 danger. 스며드덕 틈 사이 꿀차 나는 피노키오. 너밖에 모르는 시작되는 쇼 따라 조각 다 왔다. 맞추는 퍼즐은 19세기 들어서 소재를 카드보드지로 바꾸면서 실톱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더 유연하고 다양한 모양의 조각으로 자를 수 있었죠. 처음에는 카드보드지 퍼즐이 목재 퍼즐보다 품질이 낮다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20세기 대공황 시기를 맞으며 낮은 비용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퍼즐 맞추기의 인기가 점점 올라갔고 자연스럽게 값싸고 재활용하기 편한 카드보드 퍼즐이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얼마나 진화했을까요? 제가 신개념 퍼즐도 연구해 왔는데요. 같이 보시죠. 오, 이게 정령 퍼즐이 맞나요? 이제 평면적인 직소 퍼즐을 넘어서 기하학적인 모습의 입체 퍼즐까지 등장했답니다. 이 제품은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바이러스 세포처럼 생기기도 했네요. 다음은 목재로 만들어진 퍼즐입니다. 딱 봐도 몇백 조각은 돼 보이는 이 퍼즐 친구는 맞추기 되게 어렵게 생겼네요. 그래도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어서 책상이나 침대 옆에 딱 두면 예쁠 것 같습니다. 건축물 모양에서부터 복잡한 금고 모양, 귀여운 고슴도치 모양까지 있네요. 이건 가시를 제자리에 놓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모두가 퍼즐을 맞추는 그 동안에는 아무 생각 없이 퍼즐을 맞추는 데만 집중할 수 있어서겠죠?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같은 별이 떠 있고 사막엔 낙타만이 가는 길 무수한 사람 길이 되어 열어줄 거야 날마다 손에 긁히다 You are melody 어린 먼저 You are melody 찾아 떠날래 퍼즐을 독일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게둘트 슈피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를 풀어서 해석해보면 제법 재밌습니다. 게둘트는 인내심, 참을성을 뜻하고 슈피엘은 게임, 경기를 뜻하죠. 독일에서는 퍼즐을 인내심 게임이라고 부르는 거네요. 알쏭달쏭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것이 깊은 인내심을 요하긴 하죠. 퍼즐놀이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잘 표현한 이름 같지 않나요? 만약 퍼즐을 우리말로 순화해서 불러야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짓고 싶으신가요? 조각 맞추기? 아니면 독일어처럼 참아야 하느니라 놀이? 아이, 퍼즐처럼 두 글자로 부를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한번 줄여서 불러볼까요? 그럼 참아야 하는 놀이? 참놀? 그레이 피처링의 로꼬 하기나 해. 영원하길 바래. 지금의 절망과 힘, 또 영감과 느낌 계속 오래가길 바래. 다들 영원한 건 없다고 말하지만 영원하길 바래. 사랑하는 사람들과 돈과 명예 음악 내 자신에게 말해.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고 하기나 해. 그냥 하기나 해. 뭐든지 걱정만 많으면 잘될 것도 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하기나 해. 하기나 해. 그냥 하기나 해. 어차피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재밌게 즐기자고 그냥 하기나 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스릴러 내지 간절하게 원하는 걸 다 하고 살 수 있다는 확신. 그 전까지 혼자 불안감에 봉착 다친 생각에 갇힌 채로 살았던 난 거울을 쳐다봤지. 그때 뭔가 혼자 말하고선 반년 만에 옥탑방 그러고 보니 작년 음원 차트 1위 곡이 새겼네. 내 주변 사람들 부모님도 대견해. 내 자신도 신기해. 하지만 얼마나 불안하고 진지해. 이게 오래갈런지 언제나 영원할런지. 영원하길 바래. 지금의 젊음과 힘 또 영감과 느낌 계속 오래가길 바래. 다들 영원한 건 없다고 말하지만 디슈납스 ED. 다시 돌아온 디슈납스 ED 타임. 술주정 마냥 우습고 엉뚱한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재밌는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볼까 하는데요. 어떤가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한 1층짜리 집은 모든 것이 파란색입니다. 파란 벽, 파란 가구들. 그렇다면 이 집의 계단은 무슨 색이게요?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똑딱똑딱똑딱. 정답을 공개할게요. 이 집은 1층짜리 집입니다. 계단의 색을 떠나서 있을 리가 없죠. 모두 속으셨나요?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노래는 무대 위에 사람이 하는데 내가 덩달아 행복해지는 이벤트는 무엇일까요? 똑딱똑딱. 바로바로 한양가요제입니다. 축제 첫날인 바로 내일 역대급 지원자들이 모인 한양가요제가 노천극장에서 펼쳐진다고요. 데이식스의 베럴베럴. 살아 있던 나에게 넌 일어나게 해줄 이유가 되어줬어. 다시 한번 나에게 눈을 뜨고 싶게 해서 Yeah. 너는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라. 너 없이는 완성될 수 없도록. 퍼즐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좋은 말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두 없어서는 안 될 조각이 아닐까? 원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놓여 있거나 어쩌면 카펫 밑, 침대 밑에 숨어있는 조각일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우리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해서 세상이라는 퍼즐에 꼭 맞는 자리를 찾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재미로나 미학적으로나 매력적인 장난감, 직소 퍼즐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랜만에 퍼즐을 맞추고 싶어지네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축제 화끈하게 즐기시고 저희 HBS가 준비한 프로그램들도 기대해주세요.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여기는 척척 대학생의 발명랩이고요. 지금까지 연구원 하지민, 엔지니어 김민주, 저는 해설가 임세윤이었습니다. HUBS